밤 높이에 젖어 타향에 긴 한숨만 구름처럼 흩어져 이 발길 저 발길에 찬 바람을 스치며 뒷골목 인생길에 슬피 우는 목련아 밤도 피에 젖어 타향에 길을 물어 걸어보는 이 발길 하늘에 찬 이슬을 저 쉬며 뒷골목 인생길에 슬피 우는 목